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나 스스로가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교만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성도된 신분이 존귀하고 위대한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위대하고 어떤 존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존귀하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가 위대하고 존귀하여 그런 것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된 내가 존귀하고 위대함을 인식하면서 살아감으로써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주의 일에 순종하며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도의 신분에 대하여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정죄함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정죄함 없는 자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얘기죠. 1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그런 선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과거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를 받았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모든 죄도 고백하면 즉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죄로 인한 고통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인용해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또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효력은 과거와 현재를 더불어서 미래에까지도 분명하게 효력이 있고 또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정죄함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은 성도로서의 출발을 말씀하는 것이요. 이런 선포를 중심으로 성도는 확신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 성도된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해방된 자다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해방된 자라고 하는 이 성도의 모습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축복을 말합니다. 성도의 축복. 2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이 본문 말씀은 1절에서 선포한 정죄함 없다는 사실이 삶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큰 축복입니다. 정죄함이 사라지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한번 우리 주위의 세상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뭐 가난이 아니고 뭐 돈이 좀 없는 것이 아니고 뭐 공부를 조금 못한 것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요.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지요? 바로 정죄함이 있기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요.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매여 종노릇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이런 인생들의 연약한 삶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얼매어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요? 성도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성도들은 진정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법, 그리고 예수와 더불어서 역사하는 성령의 법은 법이라는 어떤 구속적인 의미보다는 틀 또는 방식이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정죄함에서 벗어난 성도들은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역사를 쫓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귀중히 여기면서 생활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도의 모습을 하나 더 살펴봅니다. 성도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로서의 성도의 모습은 바로 확신 있는 성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성도의 확신입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즉 율법의 요구를 인생들이 결코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이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전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고 그 이루어짐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셨다는 것이죠.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들어줄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런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무슨 방법으로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방법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이룬 자가 되었습니다. 이 귀한 신분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참으로 존귀하고 위대한 신분입니다. 이 신분을 깊이 자랑하면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이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떤 율법적 요구에도 흔들림이 없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도무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감당할 수 없어서 늘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